거짓말하지마 천사게 맞잖아 네 정체가 뭐야 But you 너 근래 손자는 나다 못해 그 돌을 못 봤어야 해 You 사실 진짜 위험한 건 너에게만 있는 거야 깊은 속에는 이거 Oh baby no hey Oh no